24과 여행. 듣기 1. 1. 이번 여름 휴가에는 한국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디가 좋을까요? 여름 휴가요? 바다를 좋아하시면 한국에서는 동해가 좋아요. 동해로 가는 길도 좋고요. 2. 한국에서 봄에 여행 가면 좋은 곳이 어디예요? 봄에는 역시 꽃 구경이 최고지요. 4월에는 벚꽃 구경하러 진해에 많이 가요. 3. 곧 겨울 휴가예요. 한국에서 스키 타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스키요? 강원도 쪽에 눈이 많이 와서 좋은 스키장이 많아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안 막히면 서울에서 3시간 정도 걸려요. 4. 한국 사람들은 가을에 어디로 여행 많이 가요? 단풍 구경하러 내장산에 많이 가요. 내장산에요? 네. 내장산은 단풍으로 유명해요. 한번 꼭 가보세요. 듣기 2. 1. 린다 씨, 오랜만이에요.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지난달에 하와이에 갔다 왔어요. 하와이요? 저도 작년 여름에 갔다 왔어요. 참 좋지요? 네,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2. 배낭여행 재미있었어요? 네, 그 중에 파리가 제일 좋았어요. 무이 씨도 파리에 가봤어요? 아니요. 파리는 정말 아름다워요. 예술의 도시예요. 무이 씨도 가면 좋아할 거예요. 3. 이번 여름에 어디에 갔다 오셨어요? 중국에 갔다 왔어요. 그래요? 상하이에도 가보셨어요? 네, 정말 굉장했어요. 저도 작년에 가보았는데 정말 좋지요? 네, 중국 음식도 맛있어서 많이 먹었어요. 4. 겨울 방학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호주에 갔다 왔어요. 호주 어디요? 시드니요. 좋았겠네요. 어디 구경했어요? 오페라 하우스에 갔어요. 그 옆이 바로 바다라서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도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5.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지난달에 전주에 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저는 전주에 못 가봤어요. 전주는 비빔밥으로 유명한데 먹어보셨어요? 네, 아주 맛있었어요. 듣기 3. 이번 여름 휴가에 여행을 가고 싶어요. 산도 보고 바다도 볼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설악산에 가보세요. 여름에도 시원해요. 그래요? 좋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가요? 고속버스로 가면 편해요. 얼마 동안 있을 거예요? 2박 3일 정도요. 좋은 호텔 알아요? 저는 작년에 설악 호텔에서 잤는데 깨끗하고 좋았어요. 하루에 얼마예요? 1박에 6만 원이에요. 여행사에서 예약할 수 있어요. 발음. 1. 동해로 가는 길도 아름답고요. 2. 바람도 많이 불고요. 3. 이번 달부터 다니고 있어요.